안녕하십니까? 조동현 내과 신장내과 원장 조동혁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라디오 칼럼의 제목을 100세 건강시대라고 했고 벌써 2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진정한 100세 시대를 향한 관점과 그의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5년 사이에 사람의 생존율이 15년가량 늘었습니다. 왜일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유전자가 변형해서 현재의 노인분들이 슈퍼 유전자로 돌변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의료계에서 만성병의 치료에 눈부신 발전이 있었고 따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신장병, 암 등으로 조기 사망하시는 분들을 건강하게 유지하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인간 문명의 생존율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어떤 특이한 건강식품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질병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의 치료입니다. 제가 한인타운에 와서 환자분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고혈압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해서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논리입니까? 나이가 들면서 동맥경화증이 있어서 고혈압이 생겼거나 비만이 있으셔서 고혈압이 생겼을 때 자신의 식단 관리를 하지 않은 채 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안 드신다는 것은 그분이 오늘도 드셔야 되는데 안 드셨던 거고 내년에도 드셔야 할 분이 안 드시는 겁니다. 약을 시작 안 했다고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관리를 안 하면 뇌졸중의 가능성이 혈압이 140일 경우에는 3배, 160일 경우에 7배, 180일 경우에는 16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당뇨의 관리입니다. 캐나다의 950만 명의 사망보고 자료를 검사한 결과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37만 9천 명이 있었는데요. 다른 것을 다 감안했을 때 당뇨병으로 인해서 생명이 16년 단축되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당뇨의 철저한 관리는 자신의 건강한 수명 연장에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고지혈증의 관리입니다. 고지혈증, 즉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약인 심바스타틴, 프로바스타틴, 크레스톨, 리피터 등을 드시는데요. 그런 치료로 동맥경화증의 방지를 하고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은 질병의 적극적인 치료로 생명의 연장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질병의 치료가 아닌 건강증진 면에서 더욱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